잘 지내니 보고 싶었어 할 말이 있어 네가 이 노래 꼭 듣게 됐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두통 때문에 약 기운했지 쓰러질 듯 쓰러질 듯 난 또 참아야 돼 하루 종일 그대 사진과 추억이 기듯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난 또 참아야 돼 몸살을 앓으면 난 너의 꿈을 꿔 온몸이 마비된 듯 마디마디 졸려 I need you come back, thank you to my life 내게 와 줘 제발 stay by my side 몇 번이나 헤매고 또 몇 번이나 맴돌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글쁘게 아프고 피부에 말라붙은 내 눈물 자국도 지워질 듯 지워질 듯 난 또 참아야 돼 끝내는 나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손끝이 외워버린 번호를 잊으려고 당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 나는 술 마시며 놀다 보면 잊을 법도 한데 나는 이상하게 웃음보다 아픔이 더 많아 나는 So I never wanna see you cry And I never ever wanna say goodbye, goodbye. 참을 듯 또 참을 듯 억지로 숨을 삼켜 수밤을 지새며 울고 있어 나는 좀 더 솔직히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조금 더 솔직히 난 아직 너를 사랑해 얘기 같아